여호수아 10장. 그때 아도니세덱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그 성을 완전히 파괴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와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평화와 조약을 맺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과 그의 백성은 이 일 때문에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기브온은 아이보다 크고 군사력도 강했습니다. 이 성은 왕이 다스리는 다른 성만큼이나 큰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에게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또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도 사람을 보내어 호소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소. 그러자 아모리의 다섯 왕의 군대를 모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이었습니다. 이들의 군대는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을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지내 있던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우리를 빨리 구해 주십시오. 산악지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든 군대를 모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천 군대를 이끌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한 군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적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가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겠다. 그들 중 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떠나 밤새도록 행군하여 적군의 진 가까운 곳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이스라엘은 적군을 물리쳐 크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에서 벳호론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적군을 뒤쫓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아세가와 마케다에 이르는 길에서 적군을 죽였습니다. 또 적군들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쫓겨 벳호론으로 뻗은 비탈길을 도망치며 아세가에 이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많은 적군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날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춰서라. 달아 아일론 골짜기에 위에 멈춰서라. 그러자 해가 멈춰섰고 달도 이스라엘 백성이 적을 물리칠 때까지 멈춰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야사르 책에 적혀 있습니다. 해가 하늘 한가운데 멈춰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다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이 일은 전에도 없었고 그 뒤에도 없었습니다. 진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수아의 군대는 길가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다섯 왕은 싸움을 하는 동안 도망을 쳐 마케다에서 가까운 어떤 동굴에 숨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이 동굴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호수아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동무 입구를 커다란 바위로 막고 사람을 몇 명 두어서 동굴을 지키게 하시오. 여러분은 이곳에 있지 말고 계속해서 뒤쫓으시오. 도망하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해서 그들이 자기 성으로 무사히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셨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적군을 많이 죽였으나 몇 사람은 살아남아 굳건한 자기들의 성으로 도망쳤습니다. 싸움이 끝난 후 여호수아의 군대는 마케다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헛듣고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동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바위를 다시 옮기고 다섯 왕을 나에게 데리고 오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섯 왕을 동굴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왕들을 여호수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의 지휘관에게 이리 오시오, 여러분의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군대 지휘관들이 가까이 와서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후에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에게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가지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앞으로 싸우게 될 적들에게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섯 왕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의 시체를 저녁 때까지 다섯 그루의 나무에게 매달아 놓았습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는 그 시체들을 나무에서 끌어내리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사람들은 그 시체들을 전에 그 왕들이 숨어있던 동굴에 던져넣고 동굴 입구를 큰 바위들로 막아 놓았습니다. 그 바위들은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마게다를 물리쳐 이겼고 왕과 성 안의 모든 백성들을 다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쳐 없앴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을 죽인 것과 같이 마게다 왕을 죽였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마게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림나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림나와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 성에 있던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나 왕에게도 여리고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림나를 떠나 라기스 근처에 진을 짓고 라기스를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둘째 날에 여호수아는 라기스를 정복했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은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라기스에서도 행했습니다. 바로 그때 기세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호람과 그의 군대도 물리쳤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라기스를 떠나 에글론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에글론 근처에 진을 치고 에글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날 그들은 에글론을 정복했고 에글론의 모든 백성을 죽였습니다. 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들은 에글론에서도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글론을 떠나 헤브론으로 가서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과 헤브론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을 정복했고 헤브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서도 에글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헤브론의 모든 백성을 죽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디빌로 돌아와 그곳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성을 정복하고 왕과 성 근처의 모든 작은 마을들도 정복했습니다. 그들은 드빌 성 안에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과 그 왕에게 행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한 것과 똑같은 일을 드빌에서도 행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모든 땅 곧 산지와 남쪽 네게브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의 모든 성에 있는 왕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서 숨쉬는 모든 것을 죽여서 주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을 점령했고 고센에서 기브온에 이르는 모든 성도 점령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가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여호수아 11장. 하솔 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빈은 북쪽 산지의 왕들과 긴네롯 남쪽에 있는 아라바와 평지에 있는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그는 서쪽 돌에 높은 곳에 있는 왕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야비는 동쪽과 서쪽에 있는 가나안 왕들에게도 사람을 보냈고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 햇사람, 브리스 사람,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지역의 헤르몬 산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이 왕들의 군대가 모였는데 그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메롬 물가에 모여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에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절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메롬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르풋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 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적이 가진 말들의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들의 전차를 불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다시 돌아와 하소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소왕을 칼로 죽였습니다. 하솔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운 나라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솔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그 성을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없앰으로써 여호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성들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솔만은 여호수아가 불태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 안에서 발견한 동물들과 모든 재물을 가졌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칼로 죽였습니다.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습니다.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지와 네게브 지방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고센 지역 전체와 평지와 아라바를 차지하였고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주변의 모든 평지를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바알갓까지 온 땅을 차지했는데 바알갓은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의 왕들과 여러 해 동안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오직 한 성의 백성 즉 기브온에 사는 히위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밖에 모든 성과 이스라엘과 싸워 모두 패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고집스러워져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간 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죽임으로써 그들을 바치도록 하기 위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는 헤브론, 드빌, 아납,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사는 아낙 사람들과 싸워 그들과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아낙 사람 중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은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몇몇만이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이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 곧 요단강 동쪽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라바 동쪽 전역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땅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아르논 골짜기의 아루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와 기르앗 절반에서부터 아몬 사람의 경계인 야복 땅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라바 동쪽 기네오 바다에서부터 여메라고 하는 아라바 바다와 베엿시목 길까지 남쪽 비스가로 가는 비탈길을 다스렸습니다. 누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 살던 바산 왕옥은 헤르몬산, 사르가, 바산전 지역에서부터 그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경계, 헤스본 시온 왕의 경계인 기르앗 절반까지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적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과 더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 이를 때까지 요단강 서편에서 친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곧 산지, 석조평지, 아라바, 산비탈, 광야, 네게부를 주었는데 그것은 햇사람, 아모리사람, 가나안사람, 브리스사람, 히윗사람, 여부스사람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왕 하나, 벨 근처 아이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야르뭇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에글론 왕 하나, 게셀 왕 하나,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호르마 왕 하나, 아랏 왕 하나, 림나 왕 하나, 아둘람 왕 하나, 마케다 왕 하나, 베엘 왕 하나, 타뿌아 왕 하나, 에헤벨 왕 하나, 아벡 왕 하나, 라사롯 왕 하나, 마돈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시몬 무론 왕 하나, 아삽 왕 하나, 다나악 왕 하나, 미디도 왕 하나, 게데스 왕 하나, 기멜 용느암 왕 하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 하나, 길가에 있는 고임 왕 하나, 디기사 왕 하나로 모두 31명의 왕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의 모든 지역이다. 고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다섯 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이스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아라스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베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 레바논 전체,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부터 하맛 입구까지다. 레베론에서 미스부 마임까지 산지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의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요단강 동쪽 땅에 그들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합니다. 아르논 골짜기의 아루엘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디본까지 메드바 온평지와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 모든 성들과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또 구슬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영토인 기르앗과 헤르몬 산 전 지역과 사르가에 이르는 바산 전 지역이었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는 사람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왕 오의 나라 전 지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르우븐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골짜기의 아로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나 헤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 곧 디본, 바못바알, 베바알 무온, 야하스, 드데못, 메바앗, 기랴다임, 심마,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 베브올, 비스가비타, 베여시모까지로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에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종족장들 곧 에위, 레겜, 술,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사람들 가운데 부울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 둑이었습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르우벤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갓 지파에게 그의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기르앗 모든 성들, 락바 근처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히스본에서 람마 미스베와 부두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영토까지, 골짜기에 있는 베하람 베니므라 숙고 사본과 헤스본 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 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기네렛 바다 끝까지입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갓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곧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와 바산 왕 옥의 땅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인 60개들의 성과 기라 절반 또는 바산 왕 옥의 성들인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의 아들들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입니다.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됐습니다. 모세는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은 두 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눴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목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향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한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점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 강건하고 내가 그때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러나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선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에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헤브론의 옛사람은 길리앗 아르바였습니다. 아르바는 아낫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단 자손의 지파가 제비를 뽑아 그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의 최남단 경계선은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시내 광야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염해 남단, 그 남쪽 만에서부터 아그람빈 비탈 남쪽을 건너 신을 지나고 더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까지 올라가서 길가를 빙 둘러 거기에서부터 아스몬을 향해 가다가 이집트의 시내에서 이르러 바다에서 그 경계가 끝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요단강 하구인 염해입니다. 북쪽 경계는 바다에 반해서 요단강 하구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베오글라로 올라가 베아라바 북쪽을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르우벤 아들인 보안돌까지 이릅니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 북쪽으로 그 골짜기 남쪽 아누민 비탈 반대편에 있는 길가를 돌아 계속해서 에세메스 물가를 따라 에루겔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스 성, 곧 예루살렘 성 남쪽 비탈을 따라 힌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힌놈의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서쪽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에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고 거기에서 에브론 산악의 성까지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바알라 곧 기락 여아림 쪽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알라에서 세일산 선쪽으로 돌아 여아림산 곧 드살론 북쪽 비탈을 따라 제세메스로 내려가며 빛나를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에그론 북쪽 산비탈까지 이르며 그 다음 경계는 시드론 쪽에서 돌아 바알라산을 따라서 얌느엘을 지나 바다에서 끝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의 해안입니다. 이상은 각하문별로 받은 유다의 사람들의 주위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목인 아낙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 세 아들 곧 아낙에 낳은 세세 하이만 빈네를 쫓아냈고 거기서 드빌 주민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 이름 이전에는 기랏 세베였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랏 세베를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이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운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이상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남쪽으로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성은 갑스엘,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케네스, 히솔, 인난, 십, 델렘, 비알롯, 하솔, 하다다, 그리옷, 헤스론, 고타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베베렛, 하살수아, 부엘세발, 비스요다, 바알라, 이임, 에셈, 에둘라, 그실, 홀마, 사그락, 만만나, 선산나, 르바옷, 실힘, 아인, 리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의 마을입니다. 평지에는 에스디올, 소라, 아스나, 사누아, 에간님, 다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부, 아세가, 사나임, 아디다임, 그레라, 그대로다임으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스나, 하다사, 믿다가, 디르안, 미스베, 욕드에, 라기스, 보스갓, 에글론, 갑본 라맘, 기들리스, 그대로 베다곤 라아마, 마케다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림나, 에델, 아산, 이따, 아스나, 드십, 그일라, 악신, 마레살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에그론과 그 성과 그 주변 마을, 에그론 바다까지 아스도 근처의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 아스도과 그 성과 그 주변 마을, 가사와 그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고 이집트 시내와 대해 해변까지였습니다. 산지에는 사밀, 야띠, 소고, 단가, 기라섬나, 고트빌, 아납, 에스드무, 아님, 콘센, 홀롬, 빌로 모두 1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아람, 두산, 에산, 야님, 베답부아, 아베가, 훔당, 기락, 아르바, 곧 헤브론, 시울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라엘, 욕드암, 사노아, 가인, 기브아, 딤나로 모두 10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하울, 베술, 크돌, 바하라, 베아논, 에드곤으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기라발, 곧 기라 여아림과 라빠로 모두 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광야에는 베아라빠, 미딘, 스가가, 닙산, 소금성, 엔게디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 여부스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스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 요단 시작해 동쪽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벨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벨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론을 지나서 서쪽으로 아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에론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 가문을 따라 받은 영토들은 이러합니다. 그 유산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론 앞달에서 베에론 윗지방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의 민무따로 이뤄지고 동쪽으로 다나실로를 돌아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야노아를 지납니다. 그리고 야노아에서 야다룻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다브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시내에 이르고 바다에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의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세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